방참 사족의 해운군마 대평산 청어군수 해구 현가몽어 조부장족이 부별라 지장대 등대 청다리가 우리 좌우나졸 근근무졸이 상어술지는 지준치멸치 삼치가재 개구리까지 영을 듣고 어전에 입시하여 대왕극에 절은 영을 듣고 어전에 입시하여 대왕에게 절을